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. 끝난 줄 알았어. 막 짜증내. 괜찮아, 우리들은 따뜻해. 내가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. 모래 위 펄펄펄 편지를 써. 밀물이 밀려와 도무 지워.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.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. 끝난 줄 알았어.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.